stupid 어찌 넌 맘이 아픈지 고생 많이 했는데 노력도 많이 했는데 That's stupid 어찌 넌 속에 쓰린지 잘해왔는데 잘 달려왔는데 죄지는 건 같은 네가 부리고 너만 밤새워 씨앗 뿌리고 얄미운 지각에 in the wet I'm mad too 어차피 나 망한 거 잘 흘러가게 놔둬 I'm mad too 꺾일만 게린 거 넌 편히 놀다 잠들어 I'm bad She's bad You're so bad She's so sad But we are young It's too young for you to be frowning like that. Yeah. Coming to you live. Yeah. 일로 와봐요 화살. 누가 쏜 거야 화살. 누가 너를 화나겠어. 누구야 데리고 와 let me tell him some. 환장하긴 네 정말. I'ma give him that drama. 그 예쁜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 나. 여기까지 내 속마음. 근데 그녀가 필요한 건. Oh, you had a rough day. Well, me too. But no guys are starting out Cause once I join I'm bad too yeah. Right, cool. I'm mad, I'm mad sad too 어차피 다 망한 거 잘 흘러가게 놔둬 I'm mad, I'm sad too 거기만 게린 거 넌 편히 놀다 잠들어 yeah. I'm bad, you're so bad We are young.